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을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년 똑같이 그 성탄의 그 어린 예수 탄생을 계속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막 그걸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뭔가 약간 어떤 느낌에는 그 계속 그냥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 동일하게 반복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이게 아무튼 뭔가 뭐 더 나아지는 어떤 거가 아니라 뭔가 더 발전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하게 있었던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경험하면요, 그 나를 이렇게 만족시켜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것보다 뭔가 더 자극적이고 그렇죠? 더 뭔가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채워주는 것을 항상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매년마다 드리는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 절기와 그 예배와 준비들은 뭐 그냥 매년 똑같은 거 어쩌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냥 2000년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을 수 없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좀 구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같고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또 뭔가 더 나은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가요? 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우리가 성탄절만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거의 뭐 매주마다 제가 뭐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 그런 예수님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는 것이 과연 뭔가 여러분들 신앙이란 게 뭔가 좀 잘 우리 청년들 정말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우리들의 기대와 소망과 욕망과 욕심들을 채워주는 그걸 도와주는 존재로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항상 뭔가 더 나은 어떤 것들에 대한 그런 기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봉사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착한 일, 그렇죠?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뭐 교회 활동을 더 많이 하면, 뭔가를 더 기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하면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식의 기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바라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기적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특별한 다른 기적이 아니라 그 동일한 이야기를, 그 반복되는 이야기를 정말 소중한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것이 참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소원과 기대와 바람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빨리 종교를 빨리 옮기면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혹은 특히 이단들이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이단들은 왜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떼거지로 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기대하는 게, 기대하는 걸 거기서 그 교주가 준다는 거지. 사랑 여러분, 성탄절이 매년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런 매일을 매일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 똑같은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우리의 삶이 거의 매번 반복되는 어떤 쳇바퀴 같은 그런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끔씩 뭐 색다른 어떤 경험들과 사건들과 사고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평범한 모든 일상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러한 평범한 어떤 삶의 우리의 일상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이렇게 성탄절의 그 사건처럼 되게, 물론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냥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 수많은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또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한 일일 뿐이에요. 그렇죠?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그냥 뭐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뭐 이 이야기가 뭐 그렇게 특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를 좀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그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것을 보게 해주는 게, 사실 보게 해주고 싶었던 게 이제 제 간절한 소원이었고, 또 그동안의 계속적인 노력이었고 애씀이었고,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개개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정말 이 예수님을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정말 훌륭한 사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연아가 뭐 피겨를 그렇게 잘 하는 거, 정말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또 나름 그가 갖고 있는 그녀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뭐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김연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김연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해주는 거 이게 되게 기쁠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친구들 관계에서는 이 김연아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고 뭐 그 자기의 하는 일에서는 직업에서는 어떻게 위대한지 뭐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인간은 알다시피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해주고 높여줄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모든 면을 다 이게 살펴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또 우리가 어떤 만족을 느끼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성공케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케도 하시는 그 모든 삶의 그 과정을 왜 하나님 주시냐? 예? 그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가장 기쁨의 소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기쁨이 되시냐?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좋아지고 더 그분을 알고 싶고 하는 그런 신앙만이 진짜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는 것, 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실 일, 그것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주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네? 마태복음 1장 21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기쁨이 되고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얘기로 내가 죄에서 구원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에게만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또 아니고 나는 내가 죄에서 구원 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지도 않고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야 돼, 내가 죄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자기 인생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내가 나의 안전을 지키고 내가 내 인생을 쌓아가고 내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하나님 편에서 너는 나를 못 믿는구나 라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쌓아가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가 나를 못 믿는구나,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뭐라 할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개념이 정말로 여러분들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뭐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보윤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 엄마 아빠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집 나가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 무시하는 건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뭐 그거를 여러분 믿는 거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니까 너는 내 말만 믿고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믿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아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그 두 방향 다 그게 잘못된 방향이고 그게 죄악의 방향이고 멸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걸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죄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오신 거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든 결과라는 거죠. 내 인생이. 그것을 확증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멋지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삶이 정말 엄청난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성경 좋은 책 거기 성경 보면은 기억이라고 25절 23절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억이라고 해서 이런 아래 내려가 보면 이사야 7장 14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 사건은요. 이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600년 전경에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증거됐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의 왕 중에 이때 당시의 왕이 바로 아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대대손손 이어져 가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북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와 이제 북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는데 그 북 이스라엘이 이방에 있는 아람인들과 연합을 해서 이 남 유다인 이 아하스 시대에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연합군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에 이 어려움을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도 다른 연합군을 더 강력한 연합군과 연합을 해서 이 상황을 맞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왕이었던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곳에 사신을 보내서 그때 당시에 엄청난 세계 강국이었던 그 아수르와 연합군을 맺기로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아하스야,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네 인생을 네 나라를 그리고 내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 내가 지킬 거야 하면서 아하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하스야, 네가 무슨 기적, 무슨 표적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해도 나는 그걸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라도 나에게 좀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무슨 기적이든 네가 말만 해라. 백지속표를 하나님이 딱 준 거야. 아하스에게. 근데 여러분들 아하스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나는 하나님께 표적 구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어요. 그냥 표적 안 구할게요. 이렇게 겸손한 척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표적을 안 구해요. 근데 이미 아하스는 믿고 있던 게 있었어요. 뭐였죠? 바로 자기가 그 아수르라는 막강한 군대를 이미 컨택을 해놓고 자기를 도와주기로 이미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뭐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답에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어떻게 너가 나를 믿지 않고 그렇게 내가 표적을 구하라고까지 하면서 너에게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표적을 줄 건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게 바로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신비한 처녀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다는 그 사건은요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자기 인생을 보호하고 챙겨보고 확장시키고 지켜보려고 하는 그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진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어떤 혜택이 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계심이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나 필요할 때 위로해주고 나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쉽게 나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저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듣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뭐 앞에서 이야기는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 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을까요? 아니 저도요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게 되고 좀 더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얘기를 하게 되지 기본적으로 착한 일을 해도 이 착한 일을 통해서 아,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데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아쉬워해 줄까? 마음부터 해가지고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뭐 안 살기 위해서 애쓰고 더 나은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없고 내 욕망과 자꾸만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좀 보자는 거죠. 성경 여러분들 우리더러 바꾸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도 내가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둘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의 그 비참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자는 거죠. 비참하죠? 정말 비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제대로 진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더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죽기 전에 감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기독교가 여러분들 이렇게 비참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비참함을 정말 끝까지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고 내 좋은 행위들로 내 훌륭한 행위들로 그걸 가리고 이렇게 쌓고 뭔가 이렇게 치워놓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끝까지 우리의 그 끔찍한 죄와 그 비참함과 그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비참한 우리들이 그렇게 비참한 존재들이 비참하게 멸망당해야 될 우리들이 지금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참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존귀한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나 자신에 대해서는 비참해지지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면 항상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고 어떤 기대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는 비참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풍성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것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정말로 배워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수많은 그 만남과 사건들과 모든 과정들도 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 나는 과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고 그리고 그런 다른 모습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랑할 게 전혀가 자랑할 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거거든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우리 말씀 이제 피아노 반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임마누엘로 계신 예수님은 정말 비천한 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거를 깨달아야지만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때문에 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평생에 정말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 안에 소망 있네 같이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전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이 정말 이런 내가 비천하다는 걸 알 때 정말 밥 먹는 거 하나부터 정말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거 먼저 나가준대. 미안해, 악보를 지난주에 준거 있지 않나?